이놈의 가슴 아픈 몹쓸 병에 낫지 않을까. 겉으론 상처 하나 없는데 왜 이리 아플까. 지겹도록 이 끝이 없이 솜도미노처럼 슬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. 떠났나 생각하다 나 참고 참다 또 눈물 나와 계속 터져 나와. 이 가슴 추억이 아직도 가슴에 있대. 아무리 애써도 이 낙서 못 지운대. 어떻게